best. 언젠가 그대가 내게 두고 간 수첩을 생각 들었어. 왜일까 생각보다 같이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걸. Wanna go, wanna go, wanna go back in time. 빼곡히 적힌 이 수첩 속 이루지 못한 시간들. Wanna go, wanna go, wanna go back in time. 언젠가 마주친다면 I can make it stick this time. 손을 마주 잡고 가야 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봐야 한다면 하나하나 손 내려가 내 모습이 oh. Wanna go higher, wanna go higher. You can't take my bucket list. Wanna go higher, wanna go higher. You can't take my bucket list. 축제가 열리는 거리가 도쿄의 밤 해안도로 따라 달리는 차의 빈자리 손을 마주쳐